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? 1번. 네, 하지 못해요. 2번. 네, 사고 싶어요. 3번. 네, 여기 없어요. 4번. 네, 할 수 있어요.